이 세상 아무도 눈길 주지 않지만 오가는 발길에 채이고 밟히지만 내게도 꿈은 있죠. 소망이 있죠. 가슴에 조차 없지만 나는 믿어요. 세상에 보내지 이유 아무 쓸모도 없이 태어나는 건 없죠. 그래요 난 소중하죠. 한 줌 햇볕도 한 줄 바람도 Thank you.